HUBS。오늘저녁뭐먹지어느덧이번주의마지막라디오시간입니다추석연휴로쉰다는생각에들뜬것도잠시다시일상으로돌아왔네요연휴동안맛있는음식들많이드셨나요알록달록한전쫄깃쫄깃한송편그리고맛있는과일들까지저는너무나풍족한날들을보냈답니다그래서그런지몸이좀찌뿌둥한것같기도하고아무래도다이어트를해야겠네요혹시여러분도저와같은걱정을하고계시진않나요그래서어제이시간에도다이어트중먹을저녁메뉴를소개해드렸는데요오늘도여러분에게다이어트음식을추천해드리려고합니다다이어트는평생의숙제라고들말하지만솔직히어떻게맨날닭가슴살에샐러드만먹겠어요아정말생각만해도끔찍하네요저는아무리인터넷에서닭가슴살로만든식단을만들어먹어도텁텁해서목만맥히더라고요여러분도공감하시죠그런여러분들을위해맛있고건강한저녁메뉴를추천해드리려고합니다오늘도저의점외추는절대실패하지않을테니끝까지들어주세요옥상달빛의달리기 지겨운가요힘든가요숨이턱까지찬나요할수없죠어차피시작해버린것을쏟아지는햇살속에입이바싹 그래서제가추천하는음식이뭐냐고요바로샤브샤브입니다보글보글끓는육수에얇은소고기와야채를데쳐먹는음식인데요자극적이지않은국물과단백질을품고있는소고기그리고식이섬유가가득한채소까지정말다이어트에딱맞는음식이지않나요하지만여기서주의해야할점이있습니다샤브샤브를먹고나면마지막에칼국수면을넣어서먹거나죽을만들어먹곤하는데아쉽지만오늘저녁엔포기하셔야한답니다다이어트중엔탄수화물섭취를줄이는것이좋으니까요 그래도 연휴 동안 탄수화물 마음껏 먹었으니 오늘 하루는 패스합시다. 오히려 더부룩하지 않고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 아무리 신선하게 먹는다고 해도 샤브샤브의 소스는 포기할 수 없죠. 갓 데쳐서 뜨거운 야채를 새콤새콤한 소스에 푹 담궈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도 저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샤브샤브를 먹을 땐 저당 소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요즘엔 칠리 소스, 초고추장 같은 소스들도 저당으로 잘 나온답니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도 판매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진아의 배불러. 너가 자꾸만 떠올라. 나 기분이 정말 좋아. 이불 속에서 나 뒹굴뒹굴 핸드폰 바라보네. 무심한 너의 메시지 보고 또 보고 분석해. 사실 샤브샤브를 혼자 먹는 건 쉽지 않죠. 큰 냄비를 가운데 두고 먹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이서 먹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에이 뭔 다이어트야 라는 말에 혹하진 않나요? 사실 전 그렇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 버리죠. 하지만 이번 다이어트는 꼭 성공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혼자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즘엔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혼밥 전용 식당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1인 샤브샤브 식당은 바로 스구 식탁입니다. 이곳은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혼자 앉을 수 있는 테이블로 돼 있다 보니 확실히 혼밥족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가장 기본인 소고기 샤브샤브를 주문했었는데 은근 구성이 알차서 좋았답니다. 숙주, 청경채, 양배추, 호박, 유부, 그리고 어묵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싱싱한 채소들을 담백한 육수에 데쳐 먹으니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은 스구 식탁에서 샤브샤브 어떠세요?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다이어트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그런지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면 우울해지곤 한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제게 가장 가지고 싶은 능력이 뭐야? 라고 묻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능력이라고 대답할 정도라니까요. 다이어트 N년차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강박증 버리기입니다. 무조건 안 먹고 버티는 다이어트는 우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니까요. 물론 예쁘고 멋있는 몸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건강한 정신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다이어트가 무조건 부정적인 존재라고 여기지 말자는 뜻이랍니다. 오랜만에 신선한 음식을 먹으니 맛있잖아? 운동도 해보니까 상쾌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추천해드린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말이죠.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정승은, 엔지니어 윤세연,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HUBS